말이에요.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? 저 석양을 담은 그 두 눈이 날 설레이게 해. 어떤 커피가 좋아요? 난 더 그댈 알고 싶은데 나의 맘속에 그때는 So